나 만족해. 네가 너만 볼게 한다면 어떻든 I'm okay. 피부는 흐리면 좋지만 사실 그런 건 별거 아니야. 색이 짙어 또 좀 깊어. 열아홉의 사랑은 말이야. I'm tryna be good, good. Tryna be her. Tryna get better and better. Tryna be you. I'm in me. I'm gonna nice guy. Can't you see? 181에 72kg. 국보는 아니지만 하루 길어. 낮은 톤, sexy voice. 얼굴도 작고 기럭지도 길어. But 난 그저 나와 비슷한 보통 여자를 원해. 숨소리도 소스라치게 되는 겁 많은 연애. Oh yeah, talking Frank Ocean. Nice CB Weezy by Pusha. We'll keep it real, keep it still. 이런 여자가 좋다. 이건 fiction이다, non-fiction. 내 영원한 superstition. 솔직할 수 없는 confession. Confession, baby. 이건 fiction이다, non-fiction. 내 영원한 superstition. 솔직할 수 없는 confession. Confession. I want a regular girl, want a regular girl, want a regular girl. I want a regular girl, want a regular girl, want a regular girl. I want a regular girl, want a regular girl, want a regular girl. I want a regular girl. Oh. When I get home, yeah.